모든 게 다 얼어버렸죠. 찬 바람이 지나간 곳 단순히 차 높은 언덕길과 들 수만 있었던 날들 그대를 알지 못했다 가득한 하늘은 올려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